멈춘 시간에 갇혀 지쳐가는 너 짙은 어둠에 길을 잃어버렸어 틱틱톡 밤하늘의 별마저 웃게 했던 너 틱틱톡 혼자 외롭게 힘들었을 것 같아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 더 많은 것을 바래 모든 괜찮아 괜찮아 이제 내 어깨에 기대 어두웠던 너의 길에 빛을 밝게 비춰줄게 네 마음 떠나가지 않게 옆에서 잡아줄게 정말 미안해 미안해 너무 늦게 올 것 같아 너가 있어야 할 곳에 이제 널 데려다 줄게 어둠 속에 멈췄던 너의 빛이 돼줄게 마음속에 원했던 너의 빛이 돼줄게 이젠 두려워하지 마 내 곁에 있을 테니까 언제나 내가 널 비춰주는 빛이 돼줄게 지쳐가는 마음 속에 모두 놓아버린 너 아픔 속에 버티지 못할 것 같아 늦은 것 같아 미안해 너의 손 꼭 잡아줄게 메마른 너의 눈빛에 맘이 찢어질 것 같아 애써 애써 후담같지만 지난을 됐어 제쳐두고 갈겠어 또 앞으로 가 내가 끌어당겨줄게 다치지 않게 어두웠던 너의 길에 빛을 밝게 비춰줄게 말해 생각 없던 놈을 다 가지고 감상나 다 사놓은 길을 다가가줄게 뭐든 있어 따라와 맑은 날이 됐어 니가 니가 니가 너가 있어야 할 곳에 이제 널 데려다줄게 어둠 속에 놓쳤던 너의 빛이 돼줄게 마음속에 원했던 너의 빛이 돼줄게 이젠 두려워하지마 참 괴로웠지 다 내려두고 내게 주고 내게 안겨서 좀 쉬어 괜찮은 척 다시 싫어했던 패턴들을 back to back 그대 속에 내가 빛을 줄게 back when 이거 대줄게 말 이제 믿고 버티는데 baby 이루지 못해 남아있는 것도 마음 한 켠에 바래왔던 것도 다시 너를 놓치지 않게 항상 네 편이 돼줄게 어둠 속에